너를 보고 싶은 날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.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운 뿐.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.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 나 그리워.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뜨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. 나왔단 말에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. 눈을 떠봐도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을 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널 볼 수 있을까? Yeah.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많이